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오늘 월요일 남영균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왜 갑자기 목소리가?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우리 구권사님이 또 치료 때문에 한국에 가셔서 당분간 제가 이제 진행을 같이 봉피디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권사님 빨리 오셔서 또 이게 예. 재밌게 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오늘은 네, 오늘 나무 이야기가 없고 신앙 상담만 이제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그 오늘 내용이 상담 내용이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네. 나무 이야기는 조금 한번 쉬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거니까요. 네, 더 다음에 더 맛있는 나물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높이 되신 주께 영원히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12년 전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줄곧 한인교회에 출석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집사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자리에서 식사하시던 분이 이번 성탄절은 주일날이라고 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교회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는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성탄절을 꼭 지켜야 하느냐? 해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분이 계속하는 말이 인터넷을 보니 12월 25일은 정확한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고 퀴익교회들 이야기를 합니다. 퀴익교회 사람들은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많이 가고 심지어 퀴익교회 목사님도 성탄절에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퀴익교회와 예배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듣도 보도 못한 소리에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12월 25일은 성탄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닌지요? 이것에 대해 답해 주시고요. 저도 또 정말 키위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교회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입니다. 목사님, 12월 네, 성탄절이 있는 정말 중요한 12월 하면은 정말 바쁘죠. 네. 뭐, 한국에서는 더 바쁜데 뉴질랜드 오니까는 또 역시 바쁜데 이제 바쁜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네. 뭐 교회도 바쁘고 사회적으로도 바쁘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이 여름을 이 또 긴 휴가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 내담자께서 공배하신 것을 몇 가지 이렇게 요청해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제 12월 성탄절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날 뭐 성탄절 이번 성탄절에 무슨 행사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12월 하면 이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담자께서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상담 내용을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성탄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네. 성탄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렇죠? 네. 뭐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이면 이 말이 저게 맞는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아마 놀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뭐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내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12월 25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날 맞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접근해 오면은 또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느냐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질문이 네. 이제 그다음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탄절 때 되면 얼마나 바빠요. 네. 그리고 성탄절 하면 아마 기독교 신앙의 가장 이제 중요한 절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민 오셔서 보니까 키교회의 성탄절 문화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옳은지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궁금해하셨던 네, 네. 성탄절을 꼭 지켜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또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넓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대답을 또 이렇게 찾아야 되고 네. 기독교 역사가 건 한 2000년인데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혹은 뭐 우리가 예수 탄생 이후의 역사만 2000년이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까지 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좁게는 한국 기독교에서의 성탄절 이야기도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12월 25일이 정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답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늦어요. 아. 봉 PD는 성탄절을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인이 지켰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언제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 드리면서 축하를 한 날부터 쭉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런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네. 있긴 하지만은 아니지 네. 않을까요? 그런 사실은 초대교회 성경에도 보면 뭐 사도행전이라든가 네. 이런 바울의 서신들 같은 데 보면은 성탄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근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4세기 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다라고는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날짜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떻게는 잘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잉태하였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먼 길로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헤롯 대왕이 새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그렇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예, 크리스천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까지도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날짜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문제는 탄생일에 대해서 정확한 날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날 태어난 날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언제라고는 우리가 확답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심치 않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도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걸 12월 25일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성경에 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 시대 때부터 제사장을 24개의 반열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성전에서 이제 맡은 일을 순차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가랴가 맡은 때가 언제냐면은 이 대속죄일을 겹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9월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9월달에 주의 사자로부터 세례 요한의 수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 늦으니까 이거를 오늘날의 한국 그 카렌더 오늘날의 원력으로 하면은 12월생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12월이 맞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서 이제 사가랴의 수태 고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12월이라는 것은 이제는 찾아냈어요. 그러면 25일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면 유대인의 그 풍습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나 또 예언자들 같이 위대한 그 인물들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날이 그 당대의 날로 하면은 25일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생일을 거기서 25일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의 수태고절을 통해서 12월 또 유대인의 그 풍습에서 태어난 날 죽은 날을 같게 본다는 그 의미에서 25일을 이렇게 찾아오면은 12월 25일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를 어느 날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날을 딱 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서 12월 25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생일로는 적합치가 않다. 왜 그러냐? 바로 이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의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축제일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 섬겼던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인데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예?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축제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킨다? 이건 도대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인데 왜 하필이면 이방신을 섬기던 그 날을 따와서 우리가 성탄절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로마 제국이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아시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의 정말 분명한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들도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은 태양신을 섬기던 그러한 날에 이제 태양신 섬기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방 문화의 그 문화와 풍습을 기독교 문화로 변화시켜 버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띈다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없애버리는 굉장히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아 그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야. 그날 말고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따로 해라고 하면 이 이방 문화도 섬기고 또 예수님의 생일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남아 있을 수도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남아 있을 수 있죠. 네.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완전히 밀어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이렇게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 12월 25일을 지킬 때 그 근거는 이제 세례요한의 탄생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의 문화가 이방 문화로 이제 발전 기독교 문화로 발전시킨 거죠. 이방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발전시켜. 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딱 짚으면은 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방 문화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탄생을 믿으면 분명 1년 365일 중에 하루는 분명 예수님의 탄생인 것은 뭐 다 알죠. 분명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탄절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옛날의 신앙인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방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예. 다음 그 질문에 보면은 예. 한인교회에서와 이제 이민 와서 키위교회에서의 그 성탄절 문화 차이에 대해서 그렇죠. 좀 적응을 잘 못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봉 PD도 처음에 와가지고 키위교회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탄절을 한번 키위교회에서 지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키위교회를 빌려서 목회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키위교회 목사님은 성탄절을 포함해서 약 한 달간 휴가를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 키위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키위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성탄절 연합예배로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연합예배를 하게 돼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 휴가 가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대신 휴가를 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몇몇 남아있는데 이제 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코리안 처치하고 같이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휴가를 가시고 저는 성탄절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휴가를 가시는데 사실은 한국인 목사님들은 휴가를 간다 할 때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간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상하게 느끼지. 네, 그런데 이게 뭐 주일만 끼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포함해서 한 달을 휴가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 제안관 제정신인가? 목사님은 네. 더 하셨겠네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인가? 정말 목사 맞아? 이런 별 생각을 이렇게 다 제 기준으로 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도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혼동을 하고 또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뭐라고 보시는지 이제 알 수 있을까요? 뭐 한국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키위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만 봐서는 할 수는 없죠. 한인교회 목사가 키위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사명감이 좋다 이렇게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또 다른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여러 자료를 살펴봤어요. 성탄절 문화에 대한 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 서양의 교회의 모습, 키위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 차이점들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 문화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깊숙이 연관되어져 있느냐. 그거라고 사실은 저는 이해를 해요. 삶이랑. 예예. 예. 아. 우리 한국 교회와 서양 교회의 성탄절 문화는 굉장히 사실 차이가 많거든요. 우선 이제 서양에서의 성탄절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 이후부터 이제 성탄절 문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 뭐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성탄절 문화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요? 그때가 언제냐면 청교도 시대 때, 중세 시대에 청교도.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성탄절을 지내는 거를 이제 딱 막죠. 이 청교도들은 철저히 성경적으로 살고자 애를 쓴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활절 말고 다른 절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성탄절도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맞지 않.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청교도들도 똑같이 그거를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 이단 문화의 그 산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교도들의 문화의 산물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이 성탄절은 기독교 신앙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완전히 금지를 시켜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부활을 하시려면은 태어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12월 25일이라는 것 자체를가 이제 근거가 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청교도들이 미국의 기독교를 일으킨 것이 청교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 미국의 초기 크리스천들도 성탄절은 지키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그 19세기 중엽까지 성탄절을 미국 땅에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땅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문화가 네, 미국에서 굉장히 생겨나고 부활절을 지키고 했지만 이 19세기 중엽까지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다. 굉장히 좀 뜻밖이죠. 네.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성탄절 문화가 생성된 때는 이제 언제인가요? 오늘날 같은 이제 이런 성탄절 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한 때는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19세기 중반이라는 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때가 되냐면 이제 근대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때거든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뭐 아시아까지 일어나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때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탄절 문화도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인 요소도 물론 있었겠죠. 신앙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삶의 여유와 또 이런 이제 생활 여건이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과 더 함께 즐기고 하는 그런 막 일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일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의 기반이 많이 다져지고 삶의 여유가 좀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더 이렇게 좀 즐기려고 하는 그런 가족 중심의 즐기는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문화도 그러면서 좀 이렇게 크게 좀 발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성탄절을 국가적인 휴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사실은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19세기 중반부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질이 많아지니까 또 자연스럽게 선물도 주고받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의 성탄절 문화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지만, 네. 한국 교회도 초창기 때 1880년대 이제 중반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네.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에서도 초창기에는 성탄절 문화가 지금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그 당시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성탄절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에서 지내던 풍습 그대로 이어지면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휴가를 지내는 그런 때였고 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본국으로부터 오는 선물도 받고 또 본국으로 선물도 보내고 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는 쭉 이어져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제 초창기 이제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아온 그런 문화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야 될 텐데 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탄절 문화는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 아닌가요? 더 바쁜. 거기에는 이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긍정적으로요. 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성탄절 문화를 이제 오늘날 그렇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변화의 시기가 한국 교회에서 성탄절과 관련해서 있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네. 학교들을 많이 세우는데 이 교회와 또 세워진 그 현대식 학교가 이제 그동안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뭇 다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한국인에게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좀 독특했죠. 그렇죠. 또 학교도 그 현대식 학교도 그동안은 뭐 서당이나 가서 우리가 뭐 천자문을 배우고 뭐 유생들은 뭐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정도였지만 이제는 뭐 물론 일본에 의해서 또 뭐 이런 소학교들이 세워지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세웠던 것은 교회와 학교들입니다. 학교들.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이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도 뭐 학교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외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 성탄절이 가장 그 활용도에 있어서 쓰임새에 있어서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냐면 이제 성탄절을 딱 맞이하면서 교회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특히 선물들. 저도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물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서도 이 크리스마스 되면 동네 아이들이 교회 안 가는 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네. 그래서 이제 과자 한 봉다리씩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애들도 1년에 한 번 이 성탄절에만큼은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갔어요. 그 선교사 부인들도 성탄절을 맞아서 동네 부인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눠주면서 친근감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와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극도 하고 지금의 모습이네요. 예,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선물도 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나이 드신 우리 크리스천들 보면은 누구나 알 거듯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안 가본 사람이 계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갔죠, 그랬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로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뭐지?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부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갔다 아니 뭐 또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이제 뭐 새해 때 이제 뭐 어디 갔다 하는데 넌 뭐 했어? 나 항상 똑같지. 그랬었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가 성탄절 문화가 참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의 시기는 언제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박에서부터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네. 해방을 맞이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교회와 학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해방 이후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세속화되는 결정적인 그러한 이 어떤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방이 딱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통행금지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 뭐 통행금지 못 다니게 하는. 그렇죠. 12시만 되면 이제 물론 뭐 조선시대 때도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해방이 되면서 통행금지가 이렇게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날이 딱 이틀이 있었어요. 언제인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새해 신년 그렇죠. 신년을 맞이할 때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때랑 예.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때 예. 아. 그때 이제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오늘은 통행 금지가 없어. 밤새 놀아도 돼. 네? 안 하던 사람도 괜히 그러면은 이제 덩달아 그렇죠. 막 그냥 뭐 크리스마스 캐롤은 뭐 휘황찬란하게 막 울려 퍼지고 반짝반짝 하는 그런 문화인데 사실은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가본 적이 1966년도거든요. 1966년도에 서울에 잠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네온 사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 그때에도요? 예, 전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네온 사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많았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예, 그런 문화에다가 통행금지도 해제되었겠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12월 24일 이제 25일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때는 정말 이제 자연스럽게 밤새도록 세상 낙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오늘날과 같은 이 세속화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그때부터 좀 많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참 헤어나기가 힘든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성탄절 했을 때 크리스천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예. 때지만은 그냥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로서는 그냥 즐기는 날, 그렇죠. 그냥 파티 날 뭐 그런 것처럼 느끼는 게 이때가 계기가 됐던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이런 크리스마스 문화에 빠져들어갈 때 같이 막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서양교회나 한국교회나 모두 이제 성탄절 문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서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성탄절 문화가 좀 확 세속화되고 또 한국은 해방되면서부터 통행금지와 성탄절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면서 거기서 확 이제 좀 풀어지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러한 예. 성탄절 올바른 성탄절 문화를 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오늘 내담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얼만큼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어느 키 교회의 문화 성탄절 문화가 옳으냐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탄절 문화가 옳으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탁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네. 어쨌든 키위들의 성탄절 문화는 근대 자본주의 때부터 온 세속화된 그런 성탄절 문화가 쭉 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한국의 이제 성탄절 한국교회 성탄절 문화는 좀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교회 안에서의 성탄절 문화는 조금 다를지라도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세속 문화가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일본 동해안 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런 것을 TV로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쓰나미가 확 밀려오니까 그냥 속절없이 다 무너져버리더라고요. 뭐 자동차며 집이며 다 무너져 나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 이게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밀려오는 이 세속문화 네. 그런 것이 진정한 성탄절 의미를 확 이렇게 쓸어버리고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이런 때 우리가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성탄의 의미를 좀 다시 찾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우리 올바른 성탄절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탄절을 좀 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렇죠. 그거를 본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에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져요. 그렇죠. 아마 1년 365일 중에서 지구촌 어디를 보더라도 제일 뭐 사건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때가 이 크리스마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거의 참 이상하다. 세계적인 날이긴 하니까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성탄절에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다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을 높고 높은 곳에서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좀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문화 가족끼리도 좋고 또 이웃과도 좋고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 처음에 이민을 뭐 오려고 해서 온 것도 아니지만 네. 갑작스럽게 목회 때문에 오면서 사실 뉴질랜드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왔어요. 네. 조금 며칠 전에 살펴보니까 뉴질랜드의 그 문화 중에 보면 박싱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박싱데이. 네. 26일날 하는. 그래서 이 박싱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B-O-X-I-N-G-Day.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성탄절 다음 날 다 복싱을 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복싱데이가 뭔지를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복싱데이가 뭔지를 알고 보니까 아, 참 귀하다. 이 키위들의 성탄절 문화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 복싱데이는 뭐 전에 이제 힘든 일을 했던 우편 배달부라든가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네. 이런 여러 집에 이제 뭐 일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힘든 나에게 어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박싱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주었다는 그런 날이 이제 박싱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를 떠나서 아 나를 위해서 애써줬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준비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키이들의 성탄절 문화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아 이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좀 키이들도 이 복싱데이가 의미가 좀 많이 퇴색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복싱데이 세일할 때는 이제 물건 싸게 사는 날 뭐 이 정도로 그쵸 나눔보다는 예, 내 물건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요 정도 성탄절을 좀 더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하고 더 거룩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또 낮고 낮은 곳으로 또 하나님이신 아들이 모습으로 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도 보면서 더 겸손한 삶을 찾고 또 이렇게 키위들처럼 이웃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탄절을 지내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이제 성탄절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이제 보낼 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누구를 위한 날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아까 이제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날을 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근데 나누는 게 주님 안에서 나누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다음 주 주일일 거예요. 예. 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날인데 모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서로 나눌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올바른 성탄절 문화를 그 다시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세속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것이 성탄절이다. 이것이 성탄절을 지내는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네, 오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항상 네. 중요하긴 했지만 예, 예. 곧 다가올 날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좋은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